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며 살고 계신가요? 예, 네, 웃으며 살고 계시죠? 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아, 나도 좀 웃고 살고 싶은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은 일부러 만들어야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 울 일밖에 안 생겨. 그냥 아픕니다. 웃으면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웃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유가 생겨. 아무리 급해도 딱 웃으면 갑자기 긴장이 탁 풀어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웃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좋습니다. 웃는 사람 옆에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웃는다는 건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웃고 지냈으면 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갖는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냥 좀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 별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웃고 그냥 지냈으면 참 좋겠다. 왜? 앞으로 울 일이 많잖아요. 그걸 막아줄 수가 없잖아, 내가. 근데 마음은 그래요. 그런 와중에도 네가 웃을 수만 있다면 너는 정말 강한 아이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 우는 날이 있더라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 저도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도 생각하기에 그렇게 좋은 걸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오죽하냐? 라는 꼭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좀 웃고 좀 용납하면 좀 웃고 좀 이렇게 웃는 공동체, 웃는 우리 교회, 웃는 우리 교회 사람들. 그러면 안 될까요? 좋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잘 웃어볼게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웃으면서 우리가 서로 웃고 얼굴 피고 인사하고 이러면 부드러워지죠. 그럼 우리 교회가 점점점 생명력과 긍정의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러려니 하고 좀 웃고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 내가 아니면 또 이 사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아이고,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해줘야지 누가 이해해줘? 좀 이해해줘야죠. 좀 그런가 보다 좀 이렇게 해주면서 좀 말동무도 되어주고 제가 뭐 실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제가 좀 그렇게 해볼게요. 아, 우리 권사님 그러신가 보다. 아, 우리 집사님 그러신가 보다. 좀 이렇게 해보려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저를 보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최강투사 그랬나 보다. 응? 최강투사 그랬나 보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해해주고 용납하면 저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참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아, 내가 강도사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걱정과 염려와 그런 고민들로만 가득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중 내내 고민하다가 일요일 날, 우리 주일 날 우리 함께 모이면 아, 나는 평가받는 자리야. 그래서 아유 우리 최강도사님은 틀렸어. 평가받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근데 우리 교인들께서 막 이해해 주는 거야. 끄덕끄덕끄덕끄덕.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면 저도 끄덕끄덕끄덕. 잘했어. 잘했어. 이상한 대답 많이 해요. 아, 유초등 예배 안 오셔봤군요. 이상한 대답 많이 합니다. 근데 잘했어. 너 잘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용기 있는 거야. 잘했어. 그러니까 더 해요. 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튼 격려는 사람을 살립니다. 인정해주는 거는 사람을 좀 넉넉하게 해줘요.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권사님을 지지해요. 권사님 응원합니다. 행복하시길 응원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서로 가지면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공동체.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공동체 같아요. 이래서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원래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괜찮아. 해봐. 잘했어. 잘했어. 아이 훌륭해. 이런 칭찬이 넘치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되면 좋겠죠? 네. 저도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진시몬이 노래했나요? 너나 나나 나나 너나 수많은 사연 네, 너나 나나 나나 너나 수많은 눈물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눈물이 있습니다. 다 뭐 시시콜콜 얘기 못하지만 저도 나름의 아픔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동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동무, 말동무, 길동무 이런 게 서로 돼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실 겁니다. 아 도대체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해. 됐어. 너는 너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좀 천천히 들어보고 할 수만 있거든 말동무도 되고.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너무너무 생명 있는 교회 될 겁니다. 뭔가 말이 통하고 나누어지고 주거니 받거니 이게 탁구 핑퐁하듯이 이렇게 통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웃음이 나요. 웃음이 나. 아, 저 사람과 난 통해. 가까이 있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늘 같이 다니지만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묶였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같이 다니는 분이 있고 같이는 안 다니는데 저 사람하고는 늘 마음이 좋아. 긍정적이야. 서로.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시간을 덜 보낸 저 사람하고 더 친해요. 마음적으로. 참 관계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느끼고 통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웃음이 나고 아,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수많은 사건 사고 많지만 그래도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생기가 생기는 것이죠. 모세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래 안 돼요. 이런 상황 보니까 아무튼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그냥 안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맞아. 네 말이 맞아. 모세야 안 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그래 너 지팡이 있지. 그걸로 좀 가서 해봐. 그러면 될지도 모르잖아.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죠. 모세가 아, 하나님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네가 그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해봐. 그럼 혹시 그들이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어떤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면이 저는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조곤조곤 이야기하신다는 겁니까? 모세랑 한낱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이제 80세 된 할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못하러 모세 이야기를 다 들으실 필요가 있죠?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지.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듣고 설득하고 또 듣고 설득하고 또 제시하고 제안을 하고 이러면 어떻겠니? 저러면 어떻겠니?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럼 손 기적을 보여줘. 그땐 좀 달라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게 뭐냐면 지팡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두 번째 기적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까지도 보여줬는데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보여줘야지. 만약에 두 번째까지 했는데 안 되면 세 번째 해봐. 그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때 만난 모세, 조곤조곤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시고 제안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드는 1차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드는 1차적 느낌. 그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친절일 수도 있고, 뭐 권위적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그때 그 느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속성과 이미지가 전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맞는 거고 어떤 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대부분 다 돼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이죠. 온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통해서 체험해온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체험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좋은 이미지면 좋잖아요. 뭐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보다는 좀 신앙생활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떠함을 체험한다라면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언어로 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과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시다. 굉장히 친절하시다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거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하고 또 제안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맞구나. 그래 그 생각도 맞아. 근데 이런 건 어떻겠느냐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굉장히 세심한 분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자상하고 친절하신 하나님,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80세에 만난 이 모세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모세가 온 세상에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온유하게 하셨는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경험한 만큼 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온 지면에 뛰어난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알고 체험한 만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인생을 통해서 아는 만큼만 또 설명할 수 있겠죠. 다윗은 왜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압살롬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반역을 하는 나쁜 어떻게 보면 아들인데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평생.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도 요한은 왜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옆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옆 사람이 고통스러워. 그럼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 감사해. 그런데 옆 사람은 괴로워해, 나 때문에. 이러면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내 옆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내 옆 사람이 즐거워하게 되고, 거꾸로 옆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좋아요. 옆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서로 좋아지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길게 대화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를 그냥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라. 내가 만나려니까. 지금 그러면서 400년 만에 처음 이제 그 백성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이 모세를 보내셔서 데리고 와라는 거지. 데리고 와서 나랑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백성들, 또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이미지로도 얘기하는데 막 결혼식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종의 중매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은 400년 만에 만나는 이 행사, 뭐 굉장한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믿으러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다. 그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 조상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야. 막 설명해가지고 데리고 가려 했더니 실패했잖아요, 모세가. 40살 때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가요. 이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세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이제 만나갖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 부르셔가지고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다 잊었어요. 애굽 사람 다 됐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약속도 말씀도 은혜도 다 그냥 옛날 조상적 얘기들이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도 힘듭니다. 제가 40살 때 뭐 좀 해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 지금 80살이고 그때보다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말도 어눌해졌어요. 설명도 자신 있게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결국 내미신 처방이 뭡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막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세 가지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처방을 줄 테니까 그걸 해가지고 나오게 해.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은 늘 있었지만 애굽 사람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뭐 약속, 하나님의 뭐 은혜, 하나님의 뭐 어떠함들이 다 그냥 옛날 이야기,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그런 걸로 다 화석처럼 되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세요. 세 가지를 내리는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세 가지죠. 지팡이 기적, 나병 기적, 나일강 기적. 그러니까 기적 3종 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세상에 막 우리는 세상에 떠내려가잖아요. 세상 그 물살이 엄청 세니까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꺼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기적 3종 세트라는 거예요. 기적 3종 세트인데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이 기적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려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아니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어요. 그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뭐라는데도 자기가 했으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 비록 내 신앙은 변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 이건 여전히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죠. 그것은 지적인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신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아, 과연 계시구나 라는 지적 동의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죠, 그게. 그런 것처럼 파워풀한 이 기적의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때 아닌 부흥, 때 아닌 어떤 갱신, 때 아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땐 우린 뭘 해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막 격려가 있고 체험이 있으면 뭘 해도 다 돼요. 근데 그것이 없고 그저 흘러가기만 하면 뭘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언제는 우리가 뭐가 뭐 없어서 못했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뭐 부족해갖고 안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팍팍 가슴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할 때는 없는데도 막 했잖아요. 없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내면적인 간증을 갖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또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참 축복합니다. 실제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다라고 진짜 실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고 물고 뜯고 체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떠나실 분, 난 그만두고 하나님 떠날란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왜 안 떠나세요? 왜? 못 떠나는 거잖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가슴에 조각칼로 새겨버렸어.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믿는 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건 불행이야.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이럴 분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내면에 하나님이 간증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확실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계셔. 누가 뭐래도 그분은 좋은 분이야. 누가 뭐래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내가 다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뭐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분은 좋은 분이야. 라고 아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내 신앙이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갚을 길은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감사하게 그냥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화 세 번 낼 거 두 번 내면서 보답하고 그런 거잖아요. 소망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보답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 코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위로해 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신대요. 그 와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의무도 있고 해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이 살아있는 진리에 굳게 서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갈 길을 서로 동무 삼고 잘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